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몽기 가요 뮤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초무료 가요 노들강변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신불출 작사 문허월 작곡인 가요 노들강변은 우리 인민이 일제의 발굽 아래 륙사의 류리 없는 민족 순환을 당하던 시기에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군인 일제 침략자들에 대한 분노와 울분의 감정을 운유적으로 담아 1930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 노들강변의 특징은 순환의 현실을 부정에 나선 듯 비탄의 조준 곡조가 아니라 민족적 정서가 진하게 풍기는 유순하고 흥겨운 손율가락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 노래가 흥겨운 손율가락으로 엮어진 데는 작곡가 문허월의 창작적 지향을 보여주는 남다른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어느 날 작곡가 문허월은 친구의 병문안을 위해 온우한 마을에 있는 로량진 나루토를 리용하게 되었습니다. 로량진 나루토는 봄철이면 크고 작은 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키 높은 수양보드나무와 키 낮은 낫보들이 대조적으로 한볼도 피어 강변의 풍치를 돋구는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식민지 통치 아래 살 길을 찾아 고향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애국자들의 울분과 눈물, 하마는 사연을 전하듯 로량진 나루토는 어두운 그늘이 무겁게 두리부려 있었습니다.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루토의 일은 문허월 선생은 살 길을 찾아 고향을 떠나는 듯한 한 유랑민의 가족이 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망절망한 어린아이들과 함께 세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어설픈 괴나리 보짐을 쥐고 서 있는 량주의 얼굴에는 수심과 절망의 빛이 무겁게 두리워져 있었습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비참한 모습과 도탄에 빠진 현실을 깨우쳐주는 듯한 류랑민 가정의 눈물겨운 정상은 작곡가 문허월의 눈부리를 아프게 찔렀습니다. 얼른 눈길을 돌려 강변을 보느라니 무요하게 펼쳐진 강기슭에서는 휘늘어진 수양보도나무 가지들이 봄바람에 휘저기며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싶은 류다른 정서를 풍기고 있었고 그 밑에선 이것도 봄인가고 항변이라도 하듯 밑둥까지 잘 이은 낫보들들이 애처로운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강변에 비낀 이러한 현실을 아는 듯 마는 듯 푸르른 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앞길을 기약할 수 없는 운명의 쪽배에 오르듯 우는 아이들을 달래며 배에 오른 류랑민 가족과 함께 강을 건너는 작곡가 문허월의 가슴 속에서는 억제 못할 창작적 충동이 끌어올랐습니다. 봄바람 타고 휘저기는 수양보들과 대조를 이루며 바람에 또는 낫보들의 애처로운 자태들. 한 많은 사연의 증견자인 양 무수한 발자국이 찍힌 백사장과 유유히 흐르는 푸른 불. 나룻배에서 내린 작곡가의 머리 속에는 손율가락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너들강변에 쌓이고 쌓인 한 많은 사연을 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슬픔과 비애에만 젖고 싶지 않은 작곡가의 사상감정과 창작적 지향은 그대로 악보에 옮겨졌습니다. 손율을 조근 악보를 그대로 들고 온몸을 사로잡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나루토 주변의 자그마한 술집으로 걸음을 옮긴 작곡가 문호월은 여기서 당시 화술배우로 있던 신불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작곡가에게서 금방 지운 손율과 창작의 사연을 들은 신불출은 그 자리에서 가사를 적어나갔습니다. 작곡가의 창작적 흥분은 그대로 작사자에게 옮겨져 억제 못할 창작적 충동을 준 듯 싶었습니다. 강변의 봄보들을 두고 흐르는 세월과 인생을 개탄하기도 하고 백사장 머리에 찍힌 자욱들을 두고 세상 풍파를 겪어온 나날들을 묻기도 하며 나라 잃은 슬픔과 쌓이고 쌓인 원한을 싣고 두둥실 흘러가라고 푸른 물에 하소하기도 합니다. 그토록 아름다웠던 자연 경계를 두고서도 분노와 울분의 감정을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시대가 가져온 필연이었고 작사자의 가슴에서 떼어버릴 수 없이 엉켜붙은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가요 너덜강변은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요 울묘해진 부산항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조룡출 작사인 가요 울묘해진 부산항은 리별의 항구로 유명한 부산항을 배경으로 하여 순안의 현실을 사실 그대로 보여준 노래입니다. 해방 전 부산항은 일본 시모노세키를 정기적으로 오가는 관부륜락선이 닿는 항구인 것으로 하여 그 어느 항구보다 떠나가고 바래오는 사람들의 리별의 피눈물이 마를 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부산을 가리켜 리별의 항도라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일제가 대동아 공영권의 야망 밑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진놈들의 침략 전쟁 수행을 위해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며 발광하던 1940년대 초부터 강제적인 징병 징용까지 겹쳐 부산항은 어느 하루 한시도 교례의 오열이 그칠 새 없었습니다. 울묘해진 부산항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1942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관부륜락선에 올라 조국을 떠나면서 종든 사람과 울묘히어진 부산항을 돌아다 보며 리별의 소름을 새기지 못해하는 소정적 주인공의 애통한 심정이 가사 구절마다에 피맺히게 새겨져 있어 노래를 부르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가 가슴 터지는 듯한 애절함에 젖어드는 가요 울묘해진 부산항. 가요 울묘해진 부산항은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두리웠던 20세기 순환의 그 시절에 나라 잃은 민족의 사무친 원한과 일제에 대한 항거의 감정, 조국 해방에 대한 졸졸한 염원을 반영하여 창작된 귀중한 민족음악 유산입니다. 오늘의 음악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